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온 세계가 너무도 험악한 가운데에 저희들 이토록 지켜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특히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희들의 창원 생명교회를 지킬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당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떠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곳이 바로 복음의 전도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게 하여 준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온 제리코 아버지를 위하여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의 손길로 통하여 우리 제리코가 수술할 때에 그 의사와 보좌하는 간호원들의 주님의 손길로 통하여 그분들도 병고침에 있어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길로서 완치되게 하여 이 한국 땅을 떠날 때에는 제리코가 웃으며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좀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물질 주님 채워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저희들이 제리코를 통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께 일러주시옵소서.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님 저희들이 오늘 우리 못 보던 분들 몇 분 또 이게 오게 하여 주신 것도 한 걸음을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은이 예수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우리 고은이를 통하여 항상 저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한 고은이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앞에 오준이 근오준이로부터 해서 우리 위에 지혜 주님 그들을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앞에 성가대 세워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준이 리더함에 있어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또한 단정한 복장도 하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위에 지혜 찬양의 은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 또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희들이 이걸로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악기가 늘어나고 찬양대의 인원이 팀원이 늘어나게 해줄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걸 지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원식 선생님 주원식 부형님을 통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항상 우리 악기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은식 부인님에게도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가르침에 있어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하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3대 선교한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와 또한 우리 다문화 가정 또한 우리 청소년들 대한학교에 대한 우리가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행함을 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그 3대 선교함에 있어 부족한 물질들 주님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역사나 현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또 그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창원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병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강점은 더 강력하게, 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점점 줄여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교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그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Before during two weeks, I already had asked about what is the faith.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믿음이 뭐라고 제가 했었죠?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 예. Faith is this. Change your host in your whole life. 여러분 인생의 그 주인, 그러니까 what is your Lord? Satan, or you, or Jesus Christ. 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사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Nobody wants to make their host as Satan. No. 우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 인생이 왜 남의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시고 정하셨습니까? 부모도 선택하지 못했고 국적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밥솥 하나 만들어도 설명서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밥솥은 전기를 어떻게 꽂아야 되고 뭘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쌀밥은 몇 분, 쾌속은 몇 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쓰면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삶의 설명서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던 짧은 기사인데 20대에 이혼한 가정의 엄마, 아이는 5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친구가 되지 않아서 그 엄마는 자살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결정을 하고 그 딱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 이 아이는 어떻게? 난 죽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엄마가 자살하려던 그 순간 마음을 바꿉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 아, 나는 막 어릴 때부터 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막 생각을 하고 공상하고 꿈꾸고 막 이야기를 짓고 그런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집에는 낡은 타자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기 위해서 엄마는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그것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온 이유입니다. 엄마에게는 아이를 향한 마음이 있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Do you know the plan for you?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I'm sorry, but we do not make ourselves.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계획을 알 길이 없죠. So we don't know that plan. 우리의 그 계획을 모릅니다. So we must hear the plan for my life.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향한 그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들어야 합니다. That time we need faith.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거창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냥 자살해 죽어버려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끝나선 안 되는 인생이 나인지, 누군가는 그 순간 전 세계가 열광하는 위대한 작가로 거듭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쓸모 없을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위대한 작가로, 누군가는 위대한 선수로, 누군가는 위대한 그 누군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Faith, I want to hear your voice. Please tell me the plan. Yes, my Lord, I want to hear. 주님,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부모님이 보시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죠. 아, 저거 저러면 다치는데 그 봐라 다친다고 했지. 이런 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아, 그 봐라 아플 줄 알았지. 그 다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아 그건 안 돼 그건 조심해야 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이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이 된 자녀 된 나를 향하여 때로는 훈계하시고 야단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 잘하고 있어 멈추지 마. 계속 가는 거야. 때로는 안 돼. 여기서 멈춰. 그건 아니야. 돌아서야 돼. 이건 멈춰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삶을 향해서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지도하시듯이 그분께서 아들, 딸 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mmanuel, God with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Saturday English School. 우리가 토요 영어 학교를 8월 6일, 8월 첫째 주부터 1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목적은 우리가 국제인이 되자.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영어 배우자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누비고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제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미국 영어를 가르치지만 밖을 나가게 되면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를 둘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교재도 그렇게 결정을 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죠. 우리 선생님은 우리 로에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두 분이서 선생님 하실 겁니다. 장소는 교회에서 하고요. 수업 무료 수업 아닙니다. 시간당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타임에 만 원씩 받습니다. 자, 수업비를 무료로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학생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준이 무료고 미애 무료고 지혜 무료고 고은이도 무료고 승혜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무료고 그러면 누가 돈 냅니까? 예, 냅니다. 벌써 수업비 내겠다고 10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더 이상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처음 시작할 때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신청자는 대기 순번 주기로 했고 누가 빠지면 들어올 걸로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빼고 한 1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도 목적은 또 전도 목적이 있으니까 주변에 전도는 할 건데 오겠다면 죄송합니다. 12번째 기다리십시오.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분들 얘기가 한번 수업 들을 때 한 2만원 내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데 수업료보다는 그냥 간식비 우리가 좀 좋은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She said, I want to prepare the special snack. Very good one. For our kids. 네. 그래서 진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다 부담하기에는 좀 돈이 들어서 간식비 삼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만원 되겠다 했으니까 우리 반 딱 깎아서 만원 받겠다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달에 뭐 4번 수업 들으면 4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every last Saturday we prepare English cooking class.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영어 요리 수업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막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만드는 거 할 겁니다. 고은아 토요일 꼭 와. 요리 배워 요리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잘 다 찾아가지고요. 특별히 제가 우리 미국 영어는 배울 기회가 많으니까 영국 영어로 해서 뭐 BBC 아니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렇게 영국에서 유명한 것들 많이 모았습니다. 자료들을. 이제 이걸 이제 교재 책을 다 만들어서 두 분 선생님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교환을 짜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Sister, I'm your support.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이제 서포터가 돼서 돕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로컬 아울리치, 우리 도계동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연하게 가다가 이제 파지 주우시는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됐고,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하루에 열심히 종이 주우면 2,000원, 3,000원 줍습니다. 열심히 주우면 2,000원, 3,000원인데, 지금 파지 가격이 폭락을 해서 키로당 80원 한답니다. 여기 박스 주워가지고요. 키로당 80원 만들려면 진짜 많이 주워야 됩니다. 파지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 전에는 하루 주워서 하루 사드셨는데 지금은 3일 주어야 하루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 이 시장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게 더 우선일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근데 일일이 찾아가서 음식을 사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 원하시는 게 우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주변에 장사도 될 겸해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식당 한두 곳을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해서 미리 우리가 뭐 선불로 돈을 지불하든 후불로 돈을 지불하든 교회에서 이제 쿠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 뵐 때마다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면, 할머니 식사 필요하시면 이거 드시고 여기나 저희 가시면 5,000원 안에서 뭐 6,000원 안에서 아무거나 사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시장하실 때 가셔서 사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산을 우리가 나중에 해드리든지 뭐 민을 돈을 드려서 쿠폰 계산하고 돈을 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럼 식당 입장에서는 돈을 버니까 상관이 없죠. 돈은 우리가 다 지불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음식 쿠폰을 좀 발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 종량제 이제 봉투가 있는데요. 좀 전도도 할 겸해서 이 주변 계신 분들한테 이 봉투에다가 우리 좀 전도 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면 그러면 뭘 쓰시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뭐 좋으면 기도도 하시고 좀 도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전도도 하고 기존에 만든 우리 뭐 한글 영어 전도지도 있고요. 또 토요 영어 학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좀 더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좀 같이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 모습을 계속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hurch in Epistles.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Early days and middle days. 초기 서신서가 있고 후기 서신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레몬서 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건 사도바울이 초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후기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 쓴 성경들은 전부 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This community means the church. 이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로 we can summarize this one word,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공동체 형성기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넘어가게 되면 공동체 안정기입니다. 공동체 안정기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Community Building, 공동체 형성기에서 보시면 Rome chapter 5 verse 18, a man,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22, in Christ.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dwells in you, Rome chapter 8 verse 1 and 9.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시작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When church began, they said about a man named Jesus.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3 verse 8 and 9.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He or she is a new creation, a new life. 당신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게임을 해봤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언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오준이? 언제 짜증이 나고 우리 게임 도사들 이제 질문해도 제가? 언제 게임하다 막 열받고 짜증나고 합니까? 질 때지. 네. 자, 이 열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요. 껐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와, 부형님 천재이십니다. our kids sometimes enjoy the smartphone game, computer game, but sometimes they are losing game, so became angry. Wow, wow, wow. Then how to solve? Turn off and start again. 열받으면 껐다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Sometimes our step is wrong. Something is wrong. Something is the bad. Bad and bad and bad. How to solve? Okay, turn off and start again in Jesus. 때때로 우리가 이 발걸음이 잘못돼서요. 앞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삐뚤삐뚤해집니다. 예,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예, 다만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게임을 껐다가 이제 컴퓨터 껐다가 다시 시작하듯이 열받으면 껐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끄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가 컴퓨터를 끄는 것입니다. 껐죠?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Sometimes our memory lies unto you. 때때로 우리의 기억력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Like that, yesterday you lose your game. So today you will lose your game. Yesterday you lost your game. So today you will also lose your game. Our memory is liar. When you repent, when you stand in Christ, no more. Even though you lost your game yesterday, but today is new creation, a new day. 우리의 기억력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 어제 실패했잖아. 너 어제 그렇게 살았잖아. 넌 어제 그렇게 엉망이었잖아. 그러니 너는 오늘도 질 거야. 너는 오늘도 실패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 속에 과거의 그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분명히 진짜 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합니다. 아멘. 게임은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이 게임도 마음에 안 듭니까? 다시 껐다 또 키시면 됩니다. 100번을 껐다 키고 다시 시작해도 고장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튼튼하신지 영혼까지 보장합니다. 제 어렸을 때 이 광고 기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사.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이거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컴퓨터 껐다가 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All the things have passed away.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소리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아멘. You are brand new. You are brand new.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인사 드려야 됩니다. 아, 그 따라 하세요. 아, 그래서 빨리 인사하세요. 아, 그래서 이쁘시네요. 원래 새건 원래 세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세게 좋고 물건도 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쁜 겁니다. 네. 네. 처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하게 되면 로마 chapter 6 verse 6.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제 몸을 멸하였사 우리가 다시는 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You no longer be slaves of sin.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노예 아닙니다. 아멘. This means sin from now cannot command you. 이 말씀은 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It means from now you will rule sin. 이제부터 여러분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When we baptize into his death.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침례받게 될 때 이제 죄는 나의 노예가 되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 하지만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The suffer means our battle against sin.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전쟁,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몸은 하나이지만 church is one, but 많은 지체가 있듯이 but we have many members, many branches. 우리 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We are 창원 Life Church. 우리가 창원 생명교회로 하나입니다. Yes, we are one. But we have many branches, many members. So we called, we are family.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고 부를 때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딸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그리고 또 같이 따로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And you are the temple of God.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속에 성전, 즉 Holy Spirit dwells in you.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한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It's a barrier, ugly. 이 정말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해도 재판 받지 말라? 아니면 뭐 재판을 하지 말라? 아니면 교회의 어떤 법을 따르라? 'It means what is the law? What is? We have to obey the Lord, the Lord, Kingdom of God. 이 말씀은 우리가 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Amen. You know, the law of the Kingdom of God is more strict.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에게 나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때리거나 화내거나 하지 않아, 욕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거 죄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 법에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을 가리켜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아무 잘못 안 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해코지하거나 법원에 고소하거나 욕도 안 했는데 이 마음 품었다고 내가 살인죄 지었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분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를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 들어봤습니까?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근데 성경은 미워함이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살인죄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살인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는 내가 그를 미워할 때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살인죄는 나를 살해한 죄입니다. 그가 악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 그는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죽어야 되냐는 것이죠. 내가 맞았습니다. 예, 아픕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때렸다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가 악하다고 하여 내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악하다고 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용서가 가능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을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을 용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은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함,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 구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의 뜻을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음의 뜻은 그가 잘못했고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그가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죽으라고, 저 사람 죽으라고 독을 내가 마시는 겁니다. 이걸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죽으라고 독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은 어차피 악한 곳이지만 그로 인하여 마음의 분과 악함으로 네 마음에 채우지 말라. 그러면 너는 살인죄를 짓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그 엄마는 자살하려던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금도 아무도 우리 가족을 돌봐주지 않는데,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야 내 아이에게 밥이라도 먹일 수 있지. 'The Body of Christ, Family Church.'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따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따로 계시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살인, 그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The body of Christ, the building.'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힘과 이 영향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지요? 정말 피곤할 때 누군가 대신 운전해 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운전자의 자리에서 나는 뒷자리로 옮겨서 쉬고 그 운전을 예수님께 맡겨 올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할 만한 것입니다. It means that now Jesus, He is my driver.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흉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었으며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고 택함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정교회, 지역교회로 몸을 세워가는 것이 성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We have to check where is my position? In Christ or not? With Christ or not? One body or not? 우리가 함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때 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We have to make family church. 우리가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정교회. 그러면 그 공간과 Then God bless the time and place when you leave.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We are the one.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능하시면 우리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